불러봅니다.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.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는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. 잘못이 너무 커서 이렇게 후회합니다. 아직도 사랑해요. 그 이름을 잊으렵니다. 그 이름을 잊으렵니다. 소리쳐 불러봐도 대답이 없는 그 이름을 잊으렵니다. 내 잘못이 너무 많아 이렇게 후회합니다. 아직도 사랑해요.